처음엔 몰랐었지만 이제는 달라 baby. 너를 위해 태어난 남자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난 느낄 수가 있어. Yeah, yeah. Yes, could be. 뭘 좋아하던 모습이 녹아버릴 것만 같아. 널 꼭 안아주고 싶어. 하지만 난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아. 사랑스런 그대여, 오 어떻게 어떻게 떨려와 내 손을 잡아주겠니? 들어봐줘 내 마음을. 너의 남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널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안아주고 웃어줄게. Because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나의 여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다면 많이 부족하지만 널 위해 아껴뒀던 나의 맘을 너에게 다 보여줄게. Because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Yeah,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Oh, oh, oh, girl. You know. 처음엔 몰랐었지만 이제는 말해, baby. 누구보다 넌 나의 사랑인 걸 나를 본 눈빛 속에 느낄 수가 있어. Yeah, yeah. 살며시래 달콤한 너의 입술이 정말 미칠 것만 같아. 널 늘 곁에 두고 싶어. Always to be with you, baby. 보는 사랑스런 그대여, 오 어떻게 어떻게 떨려와 받아줄 수 있겠니? 들어봐줘 내 마음을. 너의 남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널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안아주고 웃어줄게. Because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나의 여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다면 많이 부족하지만 널 위해 아껴뒀던 나의 맘을 너에게 다 보여줄게. I'm 보고 너만 보며 사랑.